우리의 대륙간 탄도로 게트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해서 방글라데시 자티야당 인민연맹 주체수상연구소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조선인민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횡포한 도전 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,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강력한 해국 재력을 계속 강화하여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.